끝이 타버릴 때까지 뛰어 맨발에 청춘을 더 burn it up 넘어져도 상처는 안 남아 더 뛰어 더 위로 뛰어 뛰어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picture 내가 green green 완성되지 않아도 폐가 나 맹기적거리는 엉덩이 들고 월 달려 마치 가니 슬라이프 성공도 포장되지 않은 길에 보험은 없이 냅다 뛰어 뒤에선 조심스레는 껴진 엇박감에 난 또 가면서 날도 매질하지 순식간에 달려 매적하지 물론 내 작은 바람을 본 아직 목표의 만분의 0.1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소리 my price 내 결과는 달러 멀쩡한 성공이 아닌 전 세계를 다 물어보겠다며 악소 몇 년 전 노래방에서 랩을 더 최초 하며 연습하던 내가 지금은 계속 달려보니 이제 느낌을 runner side Fuck it 몸에 날아가는 기분 fly 불필요한 소음에 대응할 필요 없이 두 마디 날 실용적인 랩하는 놈 시중에 1호 미래 교회 가서 헤맨디라 Lord, I be the one Lord, Lord, I be the one God, please take me to the next level and go 끝이 타버릴 때까지 뛰어 맨발에 청춘을 더 burn it up 넘어져도 상처는 안 남아 더 뛰어 더 위로 뛰어 뛰어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발을 굴러 달려 I'm on a running side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세 달 동안 만든 곡은 열두 곡이 넘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미스테이크로 날 전해 미스테이크라 하면 my face 조절 못해 모든 곡이 전해 dream chase 꿈을 쫓지 꿈은 넘어가길 포기해지고 잠들게 뻔해 전엔 이 길을 달리게 벅찼어 이제는 달리다 보니 아드레날린이 치솟아서 영감이 머리에 꽉 찼어 할머니가 꿈에 나와 우리 아가 장아찌 그래서 난 손자가 잘 되는 거 꼭 보라며 차가운 두 손 꽉 잡았네 약속을 지키려면 나 지금 멀고도 멀어 평범한 애들이 잘 되는 기준은 내 기준에 난 달리고 걸어도 맞추기 충분해 내 앞길 가늠이 가능해 아빠를 닮은 내 능력은 말은 내 모습과는 다르게 속이 꽉 차서 난 어제 다른 게 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날 위한 말이지 할렐루야 이 생일 함께 임해 즐기면서 임해 어제 오늘 내일 내일 해서 다제 일해 발끝이 타버릴 때까지 뛰어 맨발에 청춘을 더 burn it up 넘어져도 상처는 안 남아 더 뛰어 더 위로 뛰어 달리고 있어 에이, 달리 피카소 내 작품을 만들어 내 일주일에 yeah, yeah, everyday hustle yeah, 내 음악을 만들 때 마음을 쏟아 폭력해 yeah, 골 때리게 내 감정에 필터를 걸어 왜? I'm on a killing street 니네 죽는 중 piercing gun PMC flow 니 귀를 뚫는 중 뚫어 막 kick it away go 뚜뚜뚜 굴려버려 멈출 수 없어 three right to get ya sound the alarm CB coming in at real speed I recognize the real I don't need no fake love coming from me like Meek Mill 날 무시하지 마 who am I 남친다 CB I'm going up I'm phenomenon I ain't gonna stop I'm known as triple threat rap 춤 노래 다 해 oh man like triple X CB 너무 핫해 그동안 달렸던 marathon 날 뜨겁게 이제는 별거 아니야 because I'm on that running side